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역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쳤고, 두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는 사람과 세상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크게 먼저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보았던 본문이죠. 21절부터 28절까지는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까지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35절부터 39절까지는 전파하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왜 마가복음 1장 초두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으로 2장부터 이제 진행하게 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사역의 청사진으로서 지금 1장에 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곧이어 제자들 4명을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 4명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첫 번째 사역으로서 오늘 본문을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은 안식일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었던 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랍비들이 회당에 들어가면요, 회당장은 그 랍비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랍비는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어느 위치냐면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아마도 교회가 신앙 생활이 삶의 중심일 겁니다. 종종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아내 처가댁을 만나거나 혹은 제 어머님을 만나거나 하면은 모든 가족들의 대화의 중심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목사 이야기고 교회 장로 이야기고 그 교회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 내가 목사인지 저들이 목사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가만히 있고 그분들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만히 봤더니 결국 우리 가족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 왜 생겼냐면은 원래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요.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삶의가 이루어집니다. 우주의 중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닌 먼 데 살았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못 오니까는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대신할 회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이 성전의 기능을 행했던 겁니다. 물론 제사 드리는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 회당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바로 이 회당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더니 회당장이 아마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랍비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는 우리 주님이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하셨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설교를 들었던,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회중들의 반응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중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권위. 22절 말씀 보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비교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에게는 있지만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었던 이 영적인 권위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3절 말씀 보니 예수님의 권위를 입증해 주는 한 사건이 이 회당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에 그만 이 사람이 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지켜봤던 회당장이나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황을 도무지 제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라고 한 말씀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회중들의 반응이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원래 이 말은 교훈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겁니다. 권위 있는 새 능력이로다. 왜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새 능력이다 라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권능이 아니라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영적으로 권위 있는 교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권위 있는 교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21절 말씀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진 장소를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훔이라는 뜻은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가버는 동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위로의 동네라는 이름을 뜻을 지닌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위로의 동네였던 이 가버나움에는 위로가 사라졌습니다. 아픔과 고통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라고. 그 삶의 중심지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운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의 동네였던 이 가버나움에는 참된 위로가 없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당신이 가지신 권위로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 들린 사람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권위로서 복잡한 상황들 혹은 혼잡한 그리고 혼돈한 상황들을 다 정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 병이 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의 권위로 치유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신 치료 방법이 바로 말씀에 선포했던 겁니다. 자, 그 결과 귀신 들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은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동행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생생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이 네 명의 제자를 이끌고 회당에서 이 역사를 이루실까요? 그것은 앞으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너희들의 일이 될 것이다 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들을 사도행전을 말씀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회당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역이 제자를 넘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또 다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권위라는 말을 씁니다. 권위. 이 권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다른 사람을 통솔하며 이끄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타인을 움직이는 권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권위와 권력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권위 혹은 권력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나에게 있는 권위와 권력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이양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나를 통제해 달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권력과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양을 하는 겁니다. 나를 통솔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에게 이 권위와 그리고 권세와 권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염두하시고 한번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저는 힘의 이양 혹은 권위의 이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양이 뭡니까? 넘겨주다 그 말이죠. 넘겨주다, 권위를 이양하다 그 말은 권위를 내가 넘겨주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란 힘의 이양이고 권위의 이양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통솔하시고 나를 이끌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위, 나의 권력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주님께 이양했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주님께 내 삶 전체를 맡겼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맡겼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권위를 당신께 이양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께 권력을 이양하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평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나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내 모든 권력과 권위를 이양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측면에서 내 권위를 이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맡겼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하든지 흥하든지 심지어는 망하든지 내가 병약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성공하든지 내가 실패하든지 관계없이 내가 인정을 받든지 내가 무시를 당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에게 남는 결론은 뭐냐면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종종 보면요,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나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호주 혹은 가족관계로나 미래의 문제를 볼 때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종종 신방하면서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뭐냐면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마음에서 표정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도대체 이분을 보면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을 견뎌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평안과 고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정말 권위를 이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안을 지키지 못하고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근심이 나옵니다. 차이가 뭡니까? 이 권위의 이양을 지금 제대로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권위의 이양을 지금 내가 인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도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권위를 누리기 때문에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기쁨을 그리고 평안을 직접해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세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담대함이 있으세요?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은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삶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내 삶에 대한 권위를 주님께 정식으로 이양을 했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권위를 이양한 분이 누굽니까? 한낱 인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입술로, 저희의 입술로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권위를 이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위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순간 그곳에서 나는 온전히 주님께 내 권위를 이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그런 믿음 생활 속에서 이런 주님의 권위가 올바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나를 통제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평안입니다.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담대함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역사를 이 회당에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두 번째, 주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랍비들이 설교할 때는요, 항상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혹은 아무개 랍비가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설교할 때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은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셨고 때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말을 직접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전했더니 그 말을 들었던 청중들은 예수님의 설교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의 이 근간이 무엇일까요? 근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바로 우리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의 근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복음서에는 참 많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신 이유를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그 근거와 그 출처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권능이 권위라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슨 말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가 나의 권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 고백적 표현으로 내 권위를 주님께 이양했어요. 그럼 나의 권위는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나의 권위를 주님께 이양해 드리면 사라진 내 권위 속으로 어떤 권위가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 내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권위와 내 모든 자아, 어떤 의식을 주님께 내어놓으면은 그 속으로 주님의 권위가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준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권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때는요, 작은 죄 앞에서도 우린 두려워 떨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맛본 그 경험이 너무나 찬란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도 조심했고, 어떤 유혹이 찾아오면 유혹의 문제인지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냈고, 죄와 유혹이 돼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뭡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서 그때의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잔재된 권위가 내게 남아있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다 보니까는 신앙의 감격이 잃어버리다 보니까는 서서히 이 권위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죄를, 그 죄의 민감함을 깨닫지 못하고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의 자리에서 이것이 유혹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가 없게 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권위가 있는데 우리 그 권위를 지금 사용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무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절망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위를 우리가 계속 누리려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 우린 제일 먼저 예배라든가 말씀과 기도 등등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받는 자리입니다. 고난받는 자리.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고난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씨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위해서 씨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성도의 진정한 능력과 권위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굳은 살 혹은 영적인 근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좀 전에 보셨지만 시간만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결정체가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곧 맞이하게 될 십자가를 앞에 놓은 우리 주님의 기도, 고난을 앞에 놓고 그 고난과 씨름하는 주님의 기도. 그래서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마치 피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평생 십자가를 의식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는 이 주님의 기도 모습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곧 맞이하게 될 십자가 고난 때문에 들으신 기도가 아니겠는가. 주님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을까요? 곧 맞이하게 될 십자가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당신이 선포하시는 그 가르침과 말씀의 권위가 바로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비롯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굳은 살, 영적인 근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근육은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요, 여기저기 멍이 들고 다칩니다. 예를 들면 야구 선수들이, 타자들이 배팅 연습을 할 때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던지 손에 다 물집이 잡힙니다. 그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훌륭한 선수가 못 되는 거죠. 이 물집이 터지고 또 터지고 또 나고 터지고 나고 터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는 이 물집이 뭐가 됩니까? 굳은 살이 됩니다. 굳은 살이 되면 그땐 타격에 힘이 나는 거죠. 기타를 쳐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처음 기타 배울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코드 짚는 겁니다. 왜 힘드냐면 코드를 짚으면요 이 손에 물집이 생겨요. 아픕니다. 굉장히 아픕니다. 아프다고 해서 포기하면은 기타 못 배웁니다. 아프고 물집 생기지만 계속 코드를 잡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굳은 살이 됩니다. 굳은 살이 되면 아무런 고통과 통증 없이 코드를 자유자재로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굳은 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영적인 굳은 살과 영적인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도에게 이 영적인 굳은 살과 영적인 근육이 생기겠는가라는 겁니다. 언제일까요? 삶이 평안할 때는 생기기 어렵습니다. 언제 이런 영적 근육과 영적 굳은 살이 생기냐? 아픔을 겪을 때, 내가 고난의 자리에서 지나가게 될 때,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심지어 상처받은 자리, 그 자리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따지며 원망하며 부르짖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굳은 살과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동안 무뎌졌던 영적인 근육이 다시 발달하는 겁니다. 영적인 굳은 살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굳은 살과 근육을 가지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인 권위의 삶은요 고난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고 말했는데 뭘 보고 그랬을까? 여러분 여기 25절 말씀 보니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렇게 귀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귀신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망신입니다. 망신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 보니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26절 말씀, 25절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은 귀신까지도 통제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사람을 고쳤습니다. 치유했습니다.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는 비단 2000년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이 내 마음 안에 절망이 쌓일 때가 있어요. 상처감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직장 생활하기가 두렵고 절망스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육체의 질병보다 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에서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선포되는 한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도무지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살아내던 그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붙잡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면서 한탄했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고 건강한 자화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이 역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려내는, 치유하는,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 세상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선포되도록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말하는 거룩한 것, 진주, 이것들을 어쩌면 기독교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의 진리, 구원의 진리, 혹은 천국의 진리, 기독교 진리를 여기 거룩한 것, 혹은 진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거룩한 것, 진주는 기독교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진주를 진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마치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기독교의 이 진리를 거룩하고 값진 진주로 여기고 있는가? 기독교의 진리를 값진 보석과 진주로 나는 믿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의 진리를 진주로 알아보고 그 진주답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제 아내 생일 때 저희 두 아이들이 수천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제가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제가 2부 예배 때는 루이비통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잠시 2, 3부 예배 중간에 확인해 보니까 루이비통이 아니라 루비통이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2부 예배 때 제가 안 좋은 말을 써가지고 루비통입니다. 아무튼 수천만 원짜리 루비통 가방 선물해 주었어요. 아내가 너무 신나서 막 감격하면서 울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이 가방이 얼마나 소중한 가방인지 아냐, 얼마나 명품인지 아냐고 굉장히 자랑하고 좋아하고, 뭐 참고로 제 아내는 별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말해놔야지 또 사달라고 말 안 하니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 몇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시장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방 안에 팥단지, 상추, 뱃잎, 배추, 깻잎, 뭐 여러 가지 김장 단굴 그런 것들 수북이 담아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수천만 원짜리 가방 명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래도 되나? 다음날 한술 더 떠서 그 가방에다가 목욕탕 가서 필요할 제품들을 다 담아가지고 목욕탕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명품을 여기저기 막 굴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아, 저래도 되나 보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는 헬스장에 운동화를 가는데 거기다가도 체육복을 넣고 운동화를 넣고 운동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여기저기 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가기 위해서 운동화를 챙기는데 이 운동화를 담을 가방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기에 루이비통 수천만 원짜리 가방이 있는 겁니다. 평소 아내가 거기다가 운동화를 두고 다녔기 때문에 저도 아, 그래도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에다가 운동화를 두고 운동을 다녀왔어요. 그 광경을 아내가 본 겁니다. 딱 걸린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수천만 원 명품 가방도 알아보지 못하는 개,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잘못입니까? 이게 제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내의 잘못이죠.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진주를 진주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한다고, 진주를 돌멩이로 본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개와 돼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를 진주처럼 다뤘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독교 진리를,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 가장 값진 보석으로 여겼습니까?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원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그 구원의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가셨습니까? 그 말씀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뭘 믿는지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예수쟁인데,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대로 살아내는가, 삶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를 진주처럼 여기지 않고 진주와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어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진주로 여겨주겠습니까?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시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직장 동료, 친구들이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도대체 성문교회에서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저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새롭게 나타나는가 궁금해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기독교 진리를 진주처럼 대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진주로 여겨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나에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라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역사가 돼서 내게 나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힘들지만 살아보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지 말씀대로 살아내셔보십시오. 그리할 때 말씀의 권능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주님의 권위가 미치는 영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나의 권위를 주님께 이양하면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에서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직장,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올바로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권위가 작동되기 때문에 변화된 나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 진리를 정말 진주처럼 인정해주고 있는지요? 주님의 권위가 내 삶에서 바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